저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.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. 한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. 그립다고 천 번쯤 말해보면 닿을까요. 울어보고 됐으면 그댄 내 맘 알까요. 한 번쯤 미워해볼까요. 서운한 일들만 손꼽을까요. 이미 사랑이 너무 커져있는데 그댄 내가 아니니 내 맘 같을 순 없겠죠.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할 거죠. 아홉 번 내 맘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.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싫은 표정 한 번조차도 편히 지은 적 없죠. 그대 말이면 뭐든 다 할 듯 했었죠. 천년 같은 긴 기다림도 그댈 보는 게 좋아. 하루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오지 않을 그댈 알면서 또 하염없이 뒤척이며 기다리다 기다리다 잠들죠. 언제쯤 그댈 편하게 볼까요. 언제쯤 이 욕심 다 버릴까요. 그대 모든 게 알고 싶은 나인데 언제부터 내 안에 숨은 듯이 살았나요. 꺼낼 수조차 없는 깊은 가시가 되어 아홉 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.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싫은 표정 한 번조차도 편히 지은 적 없죠. 그대 말이면 뭐든 다 할 듯 했었죠. 천년 같은 긴 기다림도 그댈 보는 게 좋아. 하루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오지 않을 그댈 알면서 또 하염없이 뒤척이며 기다리다 기다리다 잠들죠. 그댈 위해 아끼고 싶어 누구도 줄 수 없죠. 나는 그대만 그대가 아니면 혼자인 게 더 편한 나라 또 어제처럼 이곳에서 기다리는 나의